약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3가 여의도 금융투자 포럼으로 시작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글로벌 금융환경의 분석과 집중적인 개업 분석 그리고 트레이딩 현장에서의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회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에서의 공개 세미나로 진행했습니다. 사부로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영업무역이 올라간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요. 저는 필라콜리아를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솔직히 모르고 필라란 브랜드를 저 좋아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필라란 브랜드는 미국에서 1%밖에 안 돼요. 미국은 나이키랑 리바기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약해요. 사람들은 일부에서 뭐 쓰는 애들은 필라가의 미국의 브랜드가 100% 뭐나 3%마다 주가만 올라간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솔직히 저는 그런 책이 믿지도 않아요. 이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골프 시장이 엄청 커진다. 그건 제가 믿죠. 네. 펑션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 대단하니까. 그리고 많이 골프를 배우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건 제가 분명 믿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김수원 과장이 오늘 또 사는 나름 주최자거든요. 김수원 과장이 자기가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 보여드린다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반갑습니다. 김성훈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친구는 총각이란 걸로도 총각이에요. 총각. 네. 네. 항상 결혼할 준비돼 있어. 네. 그죠? 제가 지금 38인데요. 돌싱까지 네. 봤습니다. 네. 돌싱도 오케이 말이죠. 뭐. 네. 네. 제가 그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 한 2005년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하듯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죠. 저는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소위 얘기해서 뭐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 하따, 제3자 유상증자 배정, ELW, 선물, 옵션 다 해봤습니다. 많이 깨졌겠죠. 네. 그리고 나서 한번 내가 한번 배워보겠다고, 아 그때까지는 제대로 안 했구나 해서 배워보겠다고 이 서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주식관련 책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 이름도 참 희한한 책들, 그런 책들을 제가 한 100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인을 하시고 싶어도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자, 솔직히 여기서 그동안 투자를 통해서 주식 투자 통해서 진짜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의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뭐 수익률이든 수익 금액이든 네. 호텔신라. 네. 아, 700%요. 이분은 진짜 예. 아, 근데 그냥 사줬다가 네. 그냥 묶어놨더니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멘탈에서 밀려버려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안 봐도 뻔한데 시세 맨날 보실걸요? 사놓고 하다못해 장 끝나고 나서 확인하신 분들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그런데 장중에 보시고 그러시나요?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죠. 파란도 올라가면 거봐봐 이러고 그렇잖아요. 개인 투자들은 이미 거기서 밀려버려요. 그게 왜냐면은 딱 하나요.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 같은 내 돈이기 때문에 그 시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리고 또 하나 규모, 투자 자금의 규모에서 밀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도 마찬가지고. 자, 여하튼간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보기 위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트레이딩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키움증권 얼마 전에 끝났었던 키움증권 주식선물 투자 대회에서 제가 그 1등은 아니고 제가 네, 제가 마지막에 한 3등까지 갔다가 마지막 날에 밀려서 5등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또 공부했던 부분들 트레이딩에 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런데 트레이딩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막 그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잖아요. 차트 보고 그 왜 좋아하시냐 아세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러분들도 차트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더해서 뭐가 더해져야 되냐? 인사이트, 우리 이항영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강의에서도 내용들, 내용들, 그리고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인사이트가 포함된 어떤 종목이나 어떤 펀더멘탈과 앞으로 어떤 성장성, 그러한 부분들이 결부가 되어야지 트레이딩과 기술적 분석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 그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그 좀 많이 공부를 했었고, 수익이 더 크게 나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그 성장성의 부분들이 겹쳐지고, 거기에 더해서 이 계좌를 갖다가 좀 더 제가 나의 계좌를 냉정하게 최대한 중립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수익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맡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어떤 여러가 많은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한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분이 나쁘셔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한 지 한 4년 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소속으로 나갔었죠? 혹시 아시는 분? 코리아 인베스트. 네, 아시네요. 그 조유비 대표님이라고 계시죠?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그분 밑에서 좀 계속 수제자로 트레이딩에 관한 부분들을 좀 배웠었고, 근데 왜 제가 거기 이제 나와서 왜 증권사로 왔을까? 제가 증권사 온 게 2월 20일부터거든요. 메리츠 증권. 제가 왜 왔을까요? 되게 중요한 거. 자, 2007년도 여러분들이 봤었던 그 신문 기사 중에서 2007년도 고점 찍을 때 신랑감 1순위 누구였죠? 증권사 직원이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혼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지니까 제가 딱 2월 20일에 딱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안 나오지만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정도면은 아마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과 그리고 미국 뭐 이제 금리 인하하겠지만 유럽과 일본에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거품이든 거품이 아니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 거품이 꺼질 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해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준과 통찰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런 거품을 즐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코끼리였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 줄에 묶어놓잖아요. 그거 아시죠? 커도요 그 줄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딱 우리나라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딱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3년 동안 가셨잖아요. 같이 있는데 지금 코스닥 오늘 7억폭이 넘어갔죠? 오면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딱 같이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조정 나올 거야, 조정 나올 거야. 안 나오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뭐 어떤 이격 상방으로 벌어진 이격을 줄이는 과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겁을 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좀더 투자에 가서 어떤 매매 포인트와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저 여하튼 간에 제가 증권사로 온 이유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고 마침 2월 2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닥 시장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뭐 여하튼 간에 금리 1% 시대에서 주식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점 제가 파워포인트 이거 꺼도 되죠? 네, 꺼도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제가 그 수익률 표 그냥 고객들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 다섯 분의 계좌를 갖다가 허락을 받고서, 물론 이름이랑 계좌는 이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종목도 공개가 안 돼요 법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 놨어요. 지금 2월 20일부터 이제 수익인데, 그러니까 3개월이 되죠. 2월 20일에서 지금 최근 1개월에 14%, 최근 이제 2월 20일부터는 44% 정도 수익이 났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가정주부신데 나이가 지금 50대 되세요. 이제 대학생 애들 이제 있고 하셨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좀 수익이 안 나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냥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강연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그 온라인 방송 있죠? 리딩 방송? 예. 그거를 많이 따라다니고, 하라는 대로 해보고, 문자 신청해서 문자 받으면 주문도 넣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예. 계속 쳇바퀴 도듯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맡겼어요. 맡겨놔서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물론 이 44%라는 이 수익에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사용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 썼어요. 예. 신용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어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종목들 자체가 여기에 제그투세븐 없겠습니까? 있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셀트론 있죠. 그 웬만한 지금 뭐 날아가는 종목들이나 이런 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대형주만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그 롯데케미칼 뭐 몇십 배 나고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대형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저희 어머니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이거는 아무리 아들이 얘기해도 안 들어. 진짜로. 속이 다 터져 죽겠어, 진짜.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아, 엄마, 그거 뭘 사냐고. 지금 동의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SK? 현대중공업, SK,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현대차. 네, 다 그런 거예요, 다. 제가 세트리온을 어머니한테 그 3만원 한번 치고 나서 5만원대 제가 세트리온 사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렇게 오른 거를 어떻게 사냐? 저렇게 오르면 어떻게 사냐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 거의 95,000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시장이 세대 바뀌었어요. 제가 그 10월달인가요? 우리 이학년 위원님께서 또 이제 하고 계시는 키움증권 방송 나가서 10월달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지금 컴투스랑 현대미포전 시가총액 같더라. 이게 말이 되냐?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고성장 시대, 중국 시장이 커 나가면서 8% 성장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혜택을 입었었던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그런 산업 트렌드까지는 어디로 왔죠?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중국 소비 등등 넘어갔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나이 들으실 좀 투자 경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몰라요. 바이오제약, 뭐 바이로메이드라는 종목이 나왔어. 이거 봐, 이것도 이거 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워렌 버핏도 내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하시고 좀 관점을 좀 많이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피존 저희 어머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죠. 보여줘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잠깐만, 그거는 그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100% 김성훈 과장이 잘못인데, 아 이제 냉정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고객한테 설명이 됐는데 어머님한테 안 된 거거든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엄마라서 강하게 못한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설득을 더 못한 거죠. 저 주위에는 셀트리온 때문에 돈 버는 애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셀트리온 같은 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그 시청자분들. 이학년이는 화장품이다. 이학년 호텔신라라는 건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셀트리온까지 하면 딴 애들도 있는데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약간 치사하기 때문에 남의 숟가락에 얹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래봤자 제가 저 친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라면 제가 이 친구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셀트리온 포인트 딱 하나예요. 아 램시 막 그런 거 저는 관심도 없어요. 잘 몰라요. 제가 관절염도 아니고. 아, 근데 왜냐 포인트 하나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 의료보험 때문에 난리잖아요. 의료 뭐 비용이 많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보험 공단 같은데 의료비를 지원 주거든요. 심사를 보험 심사원 같은데 하는데 지금 보면 오바마 케어 돼갖고 미국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작년에도 말이죠. 의사 비용이 아니라 처방전 있죠. 처방전이 17%가 오른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17%가 더 올랐어요. 뭐냐면 똑같은 약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뭐까지 했냐면 바이오 시밀러 이번에 처음 허가냈고 얘는 제너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카피.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병원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국에는 의사가 할 때 오리지널 할 거냐 아니면은 카피 제품, 카피 쓰는 걸 선택하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또 딱 같이 드럭스토어에 가서 얘기해도 돼요. 난 카피 제품 달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처방전부터 제네릭 하면 보너스를 줘요. 의사한테.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딱 해주면 바이스 램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미국이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면 고객들한테 이 친구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샀는데 엄마한테는 얘기를 못한 거죠. 왜? 제가 엄마 속 뱃속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가 주식 거래는 있잖아요. 사돈의 팔촌의 친척이랑 얘기하면 안 돼요. 친구랑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평생 친구한테 주식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친척이건. 왜냐면 다 관심도 없다고 말도 안 해주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가 고객한테 얘기해서 고객 샀다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박수 쳐줘야 돼.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30대 30대 중반에 그 여사원이세요. 예,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결혼자금 마련하려고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많이 깨졌죠. 한 5천, 원래 아직까지 원금이 5천이에요. 5천인데 혼자 하다가 엄청 깨지고 나서 저를 이제 한 4개월 전에 알게 돼서 그때부터 좀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원금 한 3천, 2천? 2천에 좀 시작했는데 한 저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로 가지고 계시는데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요. 네, 사장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좀 멘탈이 좀 강하셔가지고서 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종목수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아무리 아까도 우리 이항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멘토는 딱 한 분이면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 만나기 여러 만나기 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자기랑 맞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성향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은 딱 상담을 해서 이렇게 고객으로 같이 갈 거냐 같이 안 갈 거냐는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의 멘탈이 두부 멘탈인지 아닌지 두부 멘탈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같은 고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의 계좌는 기껏해야 이제 한 5% 8% 정도 수익이 나 있고 어떤 분은 수익이 많이 나 있고 설사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 지금 장에서는 대충 한 3개월 수익 기준에서 20%에서 15%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다 똑같고 많은데 왜 누구는 더 많이 나고 수익률 에서 누구는 적게 나냐. 그리고 멘탈의 차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자 이거랑 똑같아요. 셀프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면 똑같이 반응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대부분이 그런 말씀하시고 장중에 시세가 조금 흔들리면 또 전화 오세요. 이거 봐. 이거 어떻게 이거 불안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은 결국은 수익에서 확 밀려버려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 어머니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고객들의 계좌를 얻을 때 물론 이분들의 투자금 자체는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까지 그분들의 어떤 멘탈 휘둘리지 마세요. 항상 저는 중립을 유지하고서 다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되고 자를 땐 자르고 사야 될 때는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돈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반대로 얘기해서 남의 돈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굴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거는 뭐 윈윈이 아니라 저도 죽고 고객도 죽는 거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일단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중반의 회사원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비슷한 다 스토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처음에 입고를 시켜요. 저희 쪽으로 대부분 보면 입고 시키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다 마이너스요. 다 물려있어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들고 갈 종목과 자를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딱 한번 정리를 하죠.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말씀드린 게 본전 생각하지 마시라.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분차분하게 한번 해보시자. 뭐 해서 그래서 천천히 이제 복구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수익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처럼 네 이렇게 좀 그 수익 그러니까 금액이 작으신 분들 5천만 원 이해이신 분들은 대부분 크게 물려 있다가 오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우리 이양 기사도 큰 틀에서 잡아주시면은 저랑 그리고 이승원 대표님은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한 방을 가고 그리고 저는 그 최앞에 그 앞에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매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셋이서 이제 팀으로 이어서 하다 하면서부터 수익률 목선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자의 멘토로서 이 양현님하고 이승원 대표님하고 그리고 저랑 셋이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MTN의 대표 이분이시고 항정 팀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오시는 분이고 오늘 밤에 나오시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12시부터 나오던 여친구야. 좋지.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은 성격 문제가 이상한 분이죠. 두 부류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오신 분들. 전 그 방송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밤 12시에 왜 주식 방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시간을 왜 보세요 그걸? 예? 네? 트렁크 자느라. 아 그게 트렁크 자니까 저는 아직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근데 계속 말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하여튼 주식이란 거는 언제라도 꺾일 수 있고 언제라도 오를 수 있는데 계속 마지막에 유연하게 연해보고 스토리를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겠다 말씀드렸고요. 아, 하여튼 저는 뭐 지금 매매 이렇게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두 명한테 집중적으로 좀 계속 상의를 해주고 사는 거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여기 하여튼 마침 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여기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나중에 종목이랑 상담 이렇게 하셨으면 이 친구 연락처 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아까 거기 전화번호 있죠? 그게 다 이 친구고 나가실 때 명함 드릴 테니까요. 네. 없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 같은 거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뭐 계좌를 틀 분들은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다시 또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저희 다 다른 부서 컸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 세 분만 바로. 아 그런 거는 노크하면 되죠. 네. 하여튼 제가 셀트리온 있는 거 모르겠고 잠깐만요. 셀트리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헬스케어 있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고령화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각국 나라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세원을 확보하잖아요. 우리나라만이 뭐 누가 또 하나의 홍씨 지금 난리 났잖아요. 밥을 준다 안 준다고 맨날 싸우잖아요. 뭐 아 그러니까 솔직히 어이없는 거잖아요. 밥을 홍준표. 제가 또 홍씨를 좋아하는데 저한테 월급을 주는 분이라도. 근데 하여튼 그게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논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나라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고 사회가 디바이드했다. 그러니까 격차가 커졌거든요. 전세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빈부격차 크는 게 다 격차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해줘야 돼요. 어느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을 확보하기에 그래서 어느 나라다 카지노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카지노 만드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세금 많이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한테 돈 쓰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카지노가 하는 이유예요. 뭐 거기에 뭐 국가 발전이 어딨어. 그냥 세금 많이 쉽게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뭐냐? 사람들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약을 싸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셀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딴 건 바이오는 잘 몰라요, 솔직히.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수천억짜리 회사 시가총액 뭐 사상 최고가가 지금 1년에 10억 버는 회사거든요. 작년 처음에 이익 난 거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하신 대로 저라면은 좀 점잖은 처지에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블랙스탄에 사는 이제 블랙락에 사는 그 저런 게 있어요. ETF가 있어요. 그런 걸 저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그건 무조건 되는 건데 그게 셀트리온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죠. 근데 다만 지금은 시장이 미쳐있잖아요. 미쳐있는 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미쳐있는데 나만 안 미쳤다면 나 바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맨날 방송에 나가고 아니, 너무 미쳤으니까 이거 말도 안 돼. 이러면 저는 잘리는 거예요. 미칠 때 같이 미치는 게 주식이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야지 맞게 돼. 저는 그렇게 알겠대. 예, 다른 분이요. 아까 화장품을 비교하실 때 네네. 하셨잖아요. 네. 누가 조사했냐? 인구 중에서 네네. 화장을 하는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 그건 제가 모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중국에서도 전체를 다 조사한 거. 아까 그 소스는 누구냐면 그 미국의 그 전 세계 그 화장 뭐 협회에서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1인당 중국 내 브랜드는 없어요. 역시 사모님이 돈 보실 분이 딱 나오네. 그거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대투증권에서요. 그 작년 11월 네? 아, 질문이 뭐냐면 중국에 화장품이 없어요. 이거. 중국에. 예. 왜? 예, 그 말. 이거 중국이잖아요. 이거 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질문을 하는데 작년에 후광통에서 중국에서 하나대투증권 저희 회사에 있는 거 4층에서 그걸 했어요. 했는데 누가 또 용기 내서 딱 전화하더라는데 그 대답을 누가 했냐면 그 중국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했는데요. 똑같이 누가 질문하는 거 저도 막 손들라는데 먼저 하는 애 있잖아요. 근데 걔가 딱 약골 죽이는 게 그 새끼가 중국말로 질문하더라고요. 얘가. 한국애가. 저도 제가 짜증 혼났는데 질문을 딱 그러라는 거예요. 걔가 무슨 증권사 있는 애요. 네, 중국의 화장품에서 없습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그 상하이 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국에요. 후광뚝에서 막 후광뚝 아니시면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상하이 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LG 생활건강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하고 뭐도 하고 기초 화장품 뭐 샴푸도 하고 비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그 걔래요. 그 친구가 딱 대답하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품질이 중저가 품질이다. 이렇게 하신 분네. 그래서 딱 얘기한 거가 제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 만드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외국 가면 와이프들하고 저희가 들었고 시세이드 뭘 사와라. 그죠? 네. 네. 랑콤에 그리고 예술에 입술에 몇 번을 사딱 그랬단 말이죠. 근데 5년 전, 뭐 저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지만 5년 전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도 와이프 들었고 뭘 사와라? 설화술 사와라. 그죠? 아니 설화술 말고 후인가? 뭐 LG 거 있죠? 네, 후. 네, 후. 후에 뭐 몇 번에 딱 찍어줘요. 네, 딱 그걸 사와라 이거든요. 그게 트렌드죠.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 후에 가면 상하이 자와 이런 데가 대박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아직은 제가 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저는 늘 말씀드린 제가 아니면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애널리스트가 와서 얘기 대답하기를 아직은 좀 처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년 전에 아모레퍼시프보다 랑콤을 찾고 시세대 샀고 예를 들면 뭐지? SK2. SK2로 사는 거랑 똑같은 거. 그거 아닌가.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한 5년 동안에 말이죠. 네. 이 자산을 배분할 적에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호불호가 많이 있겠지만 네. 한 50% 정도를 갖다 중국 이 말씀드리면 딱 아 사장님 정말 오늘 너무 수준이 높으세요. 근데 저분은 꼭 메리츠 증권에 계좌를 트셔야 돼. 아, 왜냐면 다음번에는 아마 메리츠 계좌 있으신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연락이 왔는데 이제 메리츠 본사에서 또 저를 후원해 갖고 막 하자는 그런 얘기 좀 있거든요. 근데 해줘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왔는데 저는 말씀드린 유료 사업을 할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 이제 여기서 출연료를 받아야죠. 우린 또 방송이네요. 직업 뭐냐? 방송이잖아요. 진짜로. 왜냐면 이 친구 왜 밤에 12시에 나오는지 아세요? 받는 시점이 약간 돈을 더 주거든요. 아, 이 친구가 일당으로는요. 대한민국 모든 경제 증권 맞아서 제일 비싼 친구예요. 일당으로 보면. 일당 나름 비싼 사람이에요. 일당은 저보다 비싸요. 이 친구예요. 아, 질문이 뭐죠?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오늘은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 어디 가서. 아 너무 좋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금융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이 100이라고 보죠. 100 100이라고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금융자산 몇 프로? 맞추시는 분이면 제가 내일 스타벅스 하나 쏠게요. 1% 네, 1% 1% 또 2.3% 또 0.9% 2.3%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인터내셔널 펀드라고 그러는데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는 아, 미국말로 영어로 인터내셔널은 미국 바깥에 있는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래요. 영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는 특징이 또 영어 공부까지 시켜줘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생이나 할 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면 우리가 보면 세계니까 미국 애들 있을 것 같잖아요. 미국 애들 제외입니다. 인터내셔널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5% 정도 차지해요. 1.5%. 네, 1.5%인데 이머징 마켓은 10% 정도 돼요. 그 글로벌리 보면 한 0.6%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보면 미국은 대략 인터내셔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 올인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역시 여기서 후광통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두 분, 세 분, 네 분. 막 삼성증권이나 유한타 이런 데 거래하세요? 키움? 야, 삼성? 키움? 대박이시네요. 돈 버신 분이야. 사모님 벌써 돈이 벌써 있는 상의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99%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99%를 삶을 포기했어요. 왜? 99% 체인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안 하시는 건 잘못이죠. 진짜 냉정히 잘못이에요. 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와타나베 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와타나베 보면 우리나라 보면 저 미친 일본의 저 X 같은 여자들이 환투기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미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일본에서 잃어버린 25년 동안에 돈을 번 사람은요, 최소 유지한 사람은 와타나베 분밖에 없어요. 왜? 외국에 투자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경제 엄청 좋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인정은 안 하지만 잃어버린 25년, 이미 5년째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학자 중에서는 약간 어려운 건 우리가 알잖아요. 인구도 줄었는데 부동산이 되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전 모르지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와타나베 부인만 외국 자산에 투자인 거죠. 그럼 아까 몇 프로 말씀하셨는데 저라면 98.5% 가는 게 맞다고 그죠? 글로벌리 보면.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뭐 50% 정도는 외국에 하는 게 맞다고 좀 보죠. 그러면 외국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후강통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라면 이제 미국 주식을 직접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대한민국 또 좋은 게 있어요. 메리츠 증권에서도요. HTS 들어가면 우리나라 ETF가 좋은 게 많아요. ETF 보는 게 많아요. ETF는 또 나름 또 김성 과장이 또 전문이에요. 그래서 각종 ETF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ETF는 단점이 있어요. 거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은 장기 투자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ETF라면 의도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코덱스 200이다, 코덱스 레버리지다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래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바이오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바이오 관련된 것도 S&P다 글로벌리 바이오를 추적하는 것도 우리나라 HT에서 살 수 있어요. 몰라서 안 사는 몰라서. 왜 모르냐? 그걸 얘기해주는 증권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걔네들 모르거든요. 몰라서 하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직원들, 뭐 김성은 이 친구가 뭐 전문인데 그런 ETF 같은 걸 하면서 제가 보기에 꼭 후강통이다, 꼭 뭐 미국 주식이다 안 하더라도 찾아보면 있다.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있다. 네, 있어요. 다만 중국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소비재는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중국의 소비재를 사야 되거든요. 그 산업별 단계가 할 때 어떤 거는 우리나라보다 예를 들어 전기차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보다 중국 전기차 훨씬 빠르거든요. 그 중국 전기차를 사야 되거든요. 그럼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어떤 인더스트리에 ETF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럼 미국에 있어요. 중국의 예를 들어서 SOC 관련 투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중국 관련된 거 뭐 50개, 300개 하는 거 있고요.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그런 거 찾을 수가 있어요. 해외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 하면 그런 거가 훨 안전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아까 강남 1970 했지만 저는 사만 기업 같은 거 여기 옛날 분들은 사만 기업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만 기업이 대한민국 최초로 중동 이란에서 고속도로 수주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나라 이란 예멘에서 그 유전 개발했던 게 사만 기업이에요. 지금 뭐 이상해졌지만. 그래서 중국의 사만 기업 같은 것들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종목을 찾기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1대1로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우리나라 HTS 분명히 있어요. 내일 찾아가 보면 있어요. 전 세계 인프라스트럭처만 하는 ETF가 있어요. 그걸 전 도대체 왜 안 사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사고? 미쳤다고 솔직히 뭐 지금 뭐 GS건설이나 뭐 뭐야 그 삼성 물 뭐 그런 거 살 때가 아니죠 사실은. 왜? 그걸 사면 되는데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웬만하면 찾으면. 근데 그게 큰 노력 안 해서 살 수 있고 그게 여기 이 친구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살 수 있다. 네. 됐죠? 마지막. 네. 우스운 질문인데요. 네. 오늘 방송을 보면서 뵙잖아요. 네. 그러는데 왜 다른 분들은 다 타이를 매는데 왜 타이를 안 매요? 아 저는요 타이를 매면 사람이 갑갑해서 네. 네, 갑갑해서 PD가 매지 말라고. 갑갑하면 제가 말을 못해요. 됐죠? 네. 예,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는데 계좌하실 분은 우리 김성 과장이랑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